저국 해방 일흔 한 돌을 맞으며 조선 반도의 평화와 자주 통일을 위한 북남 해외 재정당 단체 개별 인사들의 연속 회의를 개최하자는 공화국의 제안을 지지해서 11일 재미동포 동부지역연합회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.